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약속을 우리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은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입니다. 이 므낫셋의 이름은 성경에 밑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잊어버림, 뭐 가로 1번 해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옛날에 요셉의 과거의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한이 요셉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저녁 되면 한국에는 망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망년회가 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잊을 망자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망년회죠. 무엇을 잊겠습니까? 아픔, 슬픔, 억울한 것, 괴로움, 한 해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해 민족이라 그러죠. 한이 얼마나 많은지, 한, 그리고 화병이라는 것,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화병, 이게 지금 세계 공식적으로 병의 이름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그대로 화병이라고.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화날 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화나는데 그것을 표현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한이 되는 거죠. 한.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 한 많은 이 세상, 그런 것을 노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 한을 어떻게 풉니까? 술로 푸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엄청나게 마시지만 이 연말만 되면 망년회니 뭐다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심으로써 이 한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로 이것이 풀려집니까? 잠시 잊어지겠죠. 아,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잠시 잊어지겠죠. 근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술을 통해서 마취를 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영혼을 마취시켜가지고 아픔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한을 그런 술로 푸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한을 푸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 한 하면 요셉만큼 한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보다 더 한 맺힌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그 개개인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간단히 우리 자녀들도 잘 알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첫 번째 형들에게 팔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 있는데 자녀들 중에 형제나 혹은 오빠나 혹은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떨까요? 평생 이게 한이 될 거예요. 두고 보자 형님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일을 하면서 일을 갈지 않겠어요? 그런 한이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또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아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는데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옷을 잡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았기 때문에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는데 그걸 가지고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내가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놨고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떨까요?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유혹해놓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얼마나 이게 한이 되겠습니까? 또 요셉의 한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두 신하가 들어왔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관원이 동시에 꿈을 꾸죠. 근데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에게는 야 너 3일 뒤에 왕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가 다시 네 자리로 복권이 될 것이다. 다시 네가 그 자리에 가서 왕을 섬길 것이다. 이제 곧 감옥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에게 네 이야기를 해서 너도 나오게 해줄게. 왕에게 이야기해줄게.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자 이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시간이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이게 한이 될까요? 아니, 이야기해 준 데 놓고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빨리 이야기해 줘야지 인정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면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부 억울하고 자기는 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다 고통으로 돌아온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면서 므낫세라고 해라. 그 이름은 잊어버려.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잊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은 송구 영신제비를 드리면 대체로 어디로 갑니까? 동해에 해 뜨는 거 보러 가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그 차가 막히는데도 동해로 갑니다. 그 해 보면 뭐 하는데? 2011년도 12월 31일 뜬 해하고 2012년도 1월 1일 뜬 해하고 다른 해입니까? 똑같은 해예요. 하루 일찍 가서 봐도 되는 해인데 왜 사람들이 굳이 2012년도 1월 1일에 뜬 해를 그렇게 보러 갈까요? 똑같은 해예요. 어제 뜬 해, 다른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해가 뜨지만 마음을 새로잡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해가 소망의 해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요. 2012년이 되어도 똑같이 우리는 2011년도의 그 환경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 해는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의 일들, 아픔, 그리고 과거의 우울함들을 다 잊어버릴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2012년은 희망찬 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망각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아픔이 지나가야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의 억울함이 지나가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의 그 아픔, 한 이걸 내가 계속 부여잡고 있는 이상은 2012년도는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2011년도의 억울함, 한, 슬픔 이것을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2012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희망찬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잘게 쪼개어서 하루 단위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를 보내버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있었던 그 억울한 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를 얼마나 맞았고 맹수의 위험, 강의 위험,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억울한 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잠들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노라. 그리고 지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내는 사람이 과거의 아픔, 어제의 고통, 억울함, 한을 잘 보내버리는 사람이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억울함, 누명,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망각하지 않고 잊지 못하고 보내지 않으면 2012년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한이라는 거예요. 고통, 억울함, 슬픔 이걸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부여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2012년도도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한이나 아픔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의 그 잔을 먹고 주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정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찬양해놓고도 과거의 죄로부터 또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주눅이 든다면 사단 그거 좋아해요. 너 작년에 그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러놓고 너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런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2012년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희망 차지 못해요. 또 우리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 송구 영신예배 때 하는 이유는 2011년도에 그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이라든지 죄의식은 나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잘한 것들을 망각해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공로입니다. 2011년도에 내가 했던 공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선한 일, 아주 좋은 공을 세웠던 것, 이런 걸 망각해야 돼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내년에 또 가면 이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작년에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작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충성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2012년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로 감사하고 끝내야 돼요. 2011년도에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물질 주셔서, 마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또 섬기게 하셨군요. 충성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2012년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1년도에 망각해야 될 것. 므낫세의 복은, 망각의 복은 바로 한과 죄의식과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망각의 복을 통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밑에 주위에 보면 장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함, 그렇죠? 장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을 낳은 시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5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이제 행정을 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그 뒤에는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7년의 흉년이 시작될 그 시점에 이 두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들들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흉년 중에도 창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국제적인 정세가 아주 힘들다고 그러죠. 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흉년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성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변의 모든 땅에 주변 나라에서조차도 흉년이 들어서 다 힘들 때에 오히려 그때 요셉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7년 풍년 동안 모아두었던 그 곡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그 나라의 애굽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받아서 곡식을 줍니다. 나중에는 팔 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집트가 애굽이 큰 나라가 되었겠죠. 그때는 요셉은 또 무료로 그 양식을 나눠줍니다. 아무튼 7년 흉년 동안 이 요셉은 애굽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였고 요셉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흉년이라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셉 창성의 복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흉년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겠다. 더 번성케 하겠다. 더 잘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너의 가거를 잊게 해주겠다. 이 두 개다가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겠다. 뒤에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술로 잊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술로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데 술로 잊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창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자 에브라임 너에게 흉년 가운데도 복되게 하고 창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며 그냥 복이 덩굴째 굴러오는 것 같지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였다.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수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복되고 형통한데 그게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는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거,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면 다 돈 벌습니까? 만일 수고한 대로 돈을 다 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모두들 열심히 삽니다.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게 빠져서 그래.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대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앞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도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대로 창성케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요셉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까? 자, 요셉이 그냥 창성케 된 거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땅에서 창성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얼마만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오직 이 보디발의 아내만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만 손에 넣으면 요셉은 그 집에서 겁날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창성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에게 주신 복, 자녀는 복 아닙니까? 요셉에게 주신 두 아들의 복, 이 두 아들의 복은 바로 망각의 복, 므낫세 망각의 복이요, 에브라임 창세의 복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회복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복. 그래서 이 망각의 복을 통하여서 이제 2012년도에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찬 태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성의 복을 통하여서 이제 흉년 중에도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둘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새해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창성케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아들, 요셉에게 주신 두 아들, 이 복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잊지 못하는 이 아픔, 괴로움 나의 힘으로 술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창성케 되는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